우리 앞에는요, 도전과 기회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네이버라든가 구글에 들어가셔서요, 아까 여러분 보러 제가 축복한 게 통 큰 세대들이 되시라고 말씀하셨죠? 말씀드렸다면 10, 40창이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서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쳐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관련된 정보들이 쭉 떠요. 10, 40창 안에는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90%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10, 40창 안에 어느 나라들이 있는지, 무엇이 10, 40창이라고 말하는지, 왜 지난 20년 동안 선교계가 이런 것을 이렇게 부르짖어 왔는지, 그리고 왜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에게 이 위대한 유산을 계승해서 같이 갑시다 라고 말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40창을 기억하시고 통 크게 그걸 여러분 가슴에 가져오세요. 두 번째, 10, 40창 안에 살고 있는 미전도 종족들이 이슬람으로 살고 있는지, 힌두로 살고 있는지, 불교도로 살고 있는지, 공산주의나 샤머니즘, 무당을 믿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종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외대 중국어과 다닐 때요, 감사한 건 중국어과 다닐 때 중국은 안 열렸었어요. 미전도 족속처럼 1992년에 한중 수교가 되고 나서 열렸어요. 그 이후에. 근데 그 하나님이요, 한중 수교 이후에 조선족들, 한족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노동을 하기 위해서, 뭐 녹용을 팔기 위해서, 한국의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지금 전 세계적인 이주 현상은요, 하나님의 기회예요. 뭐 이슬람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 자세와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맞을 것이냐, 지금 이 현실에, 하나님 앞에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달라진 세계 선교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맞을 것이냐, 잘 준비하고 맞아야죠. 통 크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만 통이 커서는 안 되고요, 롯데마트만 통이 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거는 세계를 품으라는 거잖아요. 우리 세대보다 여러분이 더 위대한 거인들이세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주 현상을 주목하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유엔, 모든 것들이 세계적인 도전이에요. 다종족의 현실이 우리에게 기회로 맞을 것이냐, 위기로 맞을 것이냐. 종교다원주의? 이런 말이 아니라요, 이미 민족 간의 이동은 현실이에요. 다종족이 섞이는 게 현실이에요. 중국의 회족이라고 하는 회회족, 쌍화점에, 쌍화점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게 회회족이 누군지, 회족이 이슬람민족이거든요. 후이족? 천만 명이 넘어요. 이 회족이라고 하는 민족들은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장사하러 왔던 사람, 군인들이 중국인들하고 결혼해서 생긴 민족이 1200만 명이 됐어요. 국가보다 지금 엄청 크죠? 캄보디아가 300만 정도의 인구고, 몽골리아가 260만 정도의 국가가 인구라며, 그 국가의 몇 개 국가를 합한 인구가 한 민족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1200만 회족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몇 개의 국가를 합했어요. 이 다종족의 현실이 한국 안에 이슬람 민족들, 소승불교도들, 다종족의 현실이에요. 이 다종족의 현실을 배타시하면서, 거부시하면서 이슬람의 모스크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중심으로 사니까. 저희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주신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웃을, 그리고 섬겨야 될 태도를 사랑으로 섬길 부분, 그리고 그것 안에서 영적으로 전쟁해야 할 부분, 사단의 영역에 속한 부분 있는데 우리 안에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요, 이제 종교들은 서로 비교가 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교리 때문에 비교되지 않아요. 삶의 모습 때문에 비교가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의 시대는 사실 우리 시대보다 도전이 많아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슬람교도가 우리 옆집으로 들어와 있고 힌두교도가 우리 옆집으로 여러분 지하철 타시면 인도인들 많이 만나죠. 방글라데시 사람들 만나죠. 네팔 사람 만나죠. 불교도들 만나죠. 베트남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과 진리에 대한 영역들이 삶의 태도와 자세에서 우리가 그들보다 탁월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본질이 어떨 것인가를 사람들이 우리를 읽고 예수 믿어요. 봄으로 예수 믿어요. 말로 예수 믿지 않아요. 전파해야 하지만 말도 해야 되고 삶이 중요한 시대에 종족의 도전이 들어왔어요. 우리한테 이주의 도전이 들어왔어요. 준비해야 돼요. 카운트다운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위기가 아니에요. 위험이 아니에요. 기회예요. 이 사람들이 필요가 있잖아요. 사랑을 찾잖아요. 한국이라고 하는 주류 문화 가운데 배타적인 우리 때문에 괴로워요. 제가 중국 선교사로서요 저 먼 중국을 품었는데 제가 바로 옆에서 섬긴 거는 3만 명의 한국 화교였어요. 중국 산동성에서 부모 대대로부터 배 타고 와서 이 사람들이 한국인 2, 3세들이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라면 중국인 디아스포라, 중국 공자의 나라 공자가 산동성 출신이거든요. 그 산동성에서 중국 사람들이 화교들, 중국 디아스포라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3세, 4세까지 내려갔거든요. 명동에 화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천에도 화교 초등학교 이런 게 있어요. 한국에 7개의 화교교회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걸 알까요? 제 땅끝은 차이니즈의 차이나였지만 제가 현실에서부터 섬긴 민족은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 거는 중국,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 화교도들을 매일 만나게 하셨어요. 3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누군지 고민해요. 그리고 왜 중국인들은 짜장면 장사밖에 할 수 없는가? 막 이런 페이퍼들이 있었어요. 한국 민족 때문에 배타당하고 짱꼴라라고 무시당하고 이런 부분 안에서 한국인에게 격리되어서 한국 사람들이 서양인들은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혐오하는 오늘날 이슬람처럼 자기네들을 차등시한다고 해서 중국인들이 거주증을 매일 갱신해야 하는 몇 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는 제1동포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게 한국 화교들이었어요. 그런 이해도가 그분들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국내에서 섬길 때 내게 들어온 땅끝이 오늘 여기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 먼 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오늘 내 땅끝인 미존도 종족들이 바로 내 옆에 있더라고요. 그런 많은 부분에서 교회가 무엇일까? 내가 누구일까? 그리스도니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오늘 내일 제가 아까 이 자리에서 축복한 건 하나님 카운트다운에서 북한을 축복합니다. 이주민들을 축복합니다. 미존도 종족을 축복합니다. 이슬람교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 가운데 이 모든 축복들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강사로서 미존도 종족 강의만 잘 되면 되겠습니까?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도 하나의 지체인 거죠. 세계를 품는 제자도로서 지체인 거죠. 우리가 무엇이냐? 본질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종족이라면 아까 제가 미존도 종족은 눈물의 아마존의 조예족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어요. MBC 다큐멘터리가 우리에게 준 것은 대단한 영상과 잘생긴 그 조예족, 그 남성이었는지 모르지만 브라질의 눈물이나 아마존의 눈물이나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잘못된 미존도 종족의 개념들은 하나님이 마음을 놓치게 하는데 뭘 놓치는지 아세요? 세계 선교에서 도시를 잃으면 세계를 잃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세계의 종말에 새롭게 회복해야 되는 지역은요, 에덴 동산 원시림이 아니라요, 도시화되고 있는 도시라고 하는 정글입니다. 새로운 정글입니다. 지금 전 세계 도시와 현황이 80%에 육박합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70%에서 80%가 도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직업을 위하여, 유학을 위하여, 사람들이 돈벌이를 위하여 도시로 도시로 도시로. 새 예루살렘 성은 시티입니다. 회복해야 할 새로운 에덴은 도시입니다. 미존도 종족은 세계 주류 민족들이 살고 있는 중점적인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선교에 대한 중요성이 도시를 잃으면 세계를 잃습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미존도 종족들이 살고 지금 한국에 왜 와요? 한국에 미존도 족속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왜 와요? 돈 벌러, 유학하러 오잖아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러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안에서 도시 선교 전략은 도시에 있는 빈민이나 도시에 새롭게 들어온 미전도 종족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 이주민들, 유학생들 이런 것 가운데 구조적인 영적 전쟁도 도시 안에서는 죄악과 싸우기까지 부패 문제, 죄 문제, 성 문제 많은 부분들이 도시의 구조와도 관련돼 있어서 영혼 구원도 중요하고 총체적인 복음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저희 안에 새로운 도시의 전략이에요. 이것 가운데 한국에서의 미전도 종족 선교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1990년대에 시작됐어요. 원래 미국에서 1980년에 세계 선교를 위한 개척 선교 대회가 여러분처럼 카운트다운처럼 에딘 그 선교 대회가 시작됐어요. 그 세계 선교 대회가 1980년에 시작돼서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척 선교. 이거를 오늘날 말로 하면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한 개척 선교 대회가 서구 선교사들이 정보와 전략과 자기네가 쭉 배치를 해본 거를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교회들이 잘못한 거를 반성하고 1980년대부터 90년, 2000년 이렇게 계속 미전도 종족으로 선교를 전환하는 복음 운동을 전개했어요. 선교 운동을. 그러면 이것 가운데 한국인들은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영어를 이해하고 선교 전략에 눈을 뜬 한국인 목회자들이라든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라든가 한국인들이 먼저 이런 걸 접하고 나서 1990년에 이런 개념이 소개가 됐어요. 아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대회를 통해서 미전도 종족이 소개가 됐고 또 하나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UPMA, 엄마라고 하는데요. 저희 단체는 Unleashed People Missions Alliance에서요. Unleashed People이 미전도 종족이고요. Missions Alliance가 선교연대라고 해서 그래서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위한 연합단체예요. 1993년에 생겼어요. 미전도 종족 복음화 운동을 한국에 소개시키고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교단과 교파와 선교단체를 초월한 연합단체로 93년에 설립돼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교회와 협력해서 대표적으로 미전도 종족 선교를 제일 잘하신 교회가 온누리교회예요. 온누리교회 지난 25년 평가에서 전략적인 선교 개념이 제일 잘 컨택했던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교회가 지역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수용로교회 이런 대형교회들도 미전도 종족 선교를 했지만 또 빛의 교회, 신림교회 이런 교회들 있죠. 축제교회 어떤 교회는 50명 미만의 교회들도 미전도 종족 선교를 선교의 명령으로 듣고 순종한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를 통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가 동원이 되고 촉진이 되고 교육을 시켰고 각 선교 현장마다 선교사들이 이제 국가 뒤에 자기 종족명을 달았어요. 저도 그런 케이스죠. 제가 왜 아까 중국의 티족이라고 했겠습니까? 제 패러다임도 교육에 의해서 깨닫고 바뀐 거예요. 1993년에 오늘 여러분 2011년 오늘이 여러분에게 역사적인 날이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선교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실 게 있는데요. 24365 기도운동이라거나 글로벌 타임이에요. GT는 글로벌 타임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 제목이 무엇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참고하라고 제가 맨 마지막에 쓴 거예요. 24365 기도 운동이라든가 글로벌 타임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요, GT 치시면 세계를 품는 경건의 시간으로 중앙아시아의 누구누구 미전도 종족, 어느어느 인도의 어느 미전도 종족, 모든 리스트들이 다 떠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도 불러줄 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제가 전략정보 네트워크 선교사입니다, 연구 선교사입니다 이랬는데, 여러분을 하나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하고 싶은 거는 저와 같은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은사는 다양한데 어떤 사람은 전략적인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정보 수집의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네트워크의 영역에서 우리가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남은 과업을 위해서. 저희 선배들이라든가 친구들 가운데 어떤 부분의 은사들은 전략을 수립하는 데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이분은 막 도형, 도표, 전략, 그 다음 목표, 계획, 실행계획 그런 스타일들 있죠. 막 1년 후에 내가 뭐 되고 2년 후에 뭐 되고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고 탁탁탁탁 해가지고 전략 수립하는 거를 재밌어하고 이렇게 딱 보면 일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전략가들이 되면 돼요. 남은 과업을 위한.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는데,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데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공하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이거 만들어준 간사님이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PPT. 저는 잘 안 보여요. 이 PPT 만드는 게 안 보이는데, 이 PPT를 만들어준 저희 단체 간사님은, 이분은 어디에서 일하냐면 정보연구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뭘 하시느냐 분이냐면 캠, 그 컴퓨터를 일러스트레이션부터 이렇게 예전에 컴퓨터를 배우셔서 컴퓨터로 직업훈련학교 학생들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디자인 석사공학을 하세요. 이런 부분 안에서 이분이 다 시각화시켜요. 이제 조금 이따 여러분 안에서 한국의 전방개척 선교지역을 12권역으로 나눴는데 그것도 그 간사님이 1년 동안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도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 내가 일러스트레이션 안에서 지도 하나를 그려내는 역할, 그래서 한국 교회와 여러분 전도의 도구는요 150개가 넘어요. 고구마 전도법부터. 근데 선교의 도구가 없어서 교회에 너무 어려워요. 어린이들에게 선교를 쉽게 시각화로, 영상으로, 지도로, 아니면 우리가 판토마임으로 어떻게, 우리가 연출로, 몸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많은 도구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팔아먹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트워크하고 내가 이 정보를 꼭 알려줄 거야, 오늘 이렇게 강의 들었는데 내가 이 정보를 누구한테 알려줄까,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전략과 정보와 네트워크와 그렇게 선교사인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한국의 미전도 종족 선교가 18년이 되면서 선교 정탐이라고 하는 엑스페디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드러났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떠돌이 기질이 있는 사람들. 나는 방랑자야. 나는 여행을 좋아해. 누구라도 오십시오. 정탐은 아까 리스트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이 있다고 그랬죠? 미전도 종족을 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한국 교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천병 선교사입니다.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그들의 정보를 조사하고 이런 선교사가 선교 정탐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계의 주요한 도시들이 어느 도시에, 제가 청주에 있는 순복음교회가 성령, 순복음교회 운동이 성령운동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처럼. 근데 거기에서요, 청주 순복음교회가 1500명 교회인데 인도의 바라나시 피플을 미전도 종족 선교하라고 추천했어요. 왜? 바라나시는 힌두교도들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메카 중심 심장부예요. 견고한 진이 있어요. 힌두교도들이 죽으면 가는 장소가 바라나시예요. 고아와 가부가 엄청 많아요. 필요가 너무 많아요. 영적 재생산을 사탄이 자꾸 하고 있어요. 견고한 진으로. 사망의 도시예요. 그 중보기도로 그 사망을 쏘시라고 거기를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리고 매년 청년들이 그 도시로 가요. 단기 선교와 정탐을. 이런 많은 부분처럼 바라나시 피플, 도시를 품고 기도하셔야 되고 구체적인 미존도 종족을 조사하실 수도 있고 사역 전략을 제시하실 수 있는 게 선교 정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한테 가능하시고요. 여러분 안에서 먼저 할 거는요. 기존에 우리가 했던 패러다임은요. 선교는 모두 다 선교사한테 맡겨버렸어요. 이것이 비극이에요. 각각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들은 제2번 타자 아니라 8번 타자, 9번 타자도 아니고 우린 대기도 안 해. 그냥 야구장이라든가 축구장에서 우리는 관람하는 청중이고요. 이 더 멋진 세상을 고군분투하면서 만드는 사람들은 선교사들을 보내놓고 선교사들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그런데요, 세계복음화 안에는 세계복음화 안에 전도와 선교가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문화 변혁도 들어가지만 그거 제 의견에 반대 안 할걸요? 근데 세계복음화 안에 전도와 선교가 우선 명령이라면 그것 안에 전도를 전도사님에게 맡깁니까? 선교사가 선교해야 된다면 전도사님은 아까 여기 전도사님 나오셨는데 왜 찬양을 하시죠? 전도하셔야지. 여러분 제 질문에 웃으시죠?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선교를 선교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뒤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선교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돼요. 선교적인 삶에서. 선교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전체한테 주어진 것이고 그랬을 때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안에서요. 여러분 안에서 우리가 미장의 역할을 하든 디자이너 역할을 하든 내가 교육학을 했든 아니면 피아노를 반주하든 악기를 다루든 우리 모두는요. 모든 은사가 다 있어요. 선교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찬양을 가르쳐줄 평신도 선교사가 필요하기도 하고 악보를 가르쳐줄 사람, 찬양 기타를 쳐주는 법을 알려줄 사람, 피아노 건반을 연주하는 걸 몰라서 할 사람, 주일학교 교사로서 오랜 경험이 있는데 주일학교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그게 다 선교예요. 선교사 자녀들에게 한국어라든가 중국 한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서비스하는 것도 선교예요. 교회 내에 모든 자원이 다 있어요. 심리 상담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종족을 입양하기 원하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존도 종족을 내 마음에 자매결연시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아 대책이라든가 월드 컨선이라든가 컴패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2만원, 3만원 자매결연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는 아까 8,000개의 미존도 종족들을 영적으로 자매결연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로 자매결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네트워크가 되도록. 그래서 인도가 전체가 2,500개의 종족이 있는데 A부터 Z 종족까지 하나씩 하나씩 분담하고 기도를 하고 이 민족들에게 교회가 개척되기를 기도하고 연합한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큰 교회들만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전도 종족 선교를 통해서 잘했던 교회들이 있는데 중동교회는 시국의 야오족 선교를 해가지고 지금 자기네들이 선교 정탐을 통해가지고 야오족의 선교사를 보냈고 야오족 선교사 교회까지 설립한 게 중동교회 사례고요. 인천 빛의 교회는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어디로? 인도 차이나 반도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의 빌라안, 바도이, 끄런 종족을 인도차이나 불교도들만 선택과 집중해서 미존도 종족 선교를 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빛과 소금에도 실린 교회입니다. 성도 수가 300명의 교회입니다. 담임 목회자와 여기에 안수집사님들은요. 선교 정탐 리서치 훈련 안 받으면 안수집사 못 됩니다. 선교지 탐방 가야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이들이 30, 40명이 캄보디아의 끄렁 종족에 가서 악기도 연주하고 끄렁 종족에 갔다 오고 나서 선교 헌금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나이키 사달라고 한 거 잘못했어요. 그 사람들의 민족을 보고 와서 자기 명품 브랜드 찾았던 거를 아이들이 회개하고요. 그 돈을 선교 헌금으로 해요. 폐휴지도 모아요. 신문이라든가 선교 헌금하기 위해서. 통큰 민족이요. 통큰 비전으로 이런 교회가 역사를 바꿉니다. 신림교회 베트남 선교로 특화된 이 교회는요. 베트남의 참족, 정탐을 하고 입양을 하고 지금 베트남 민족들이 신림교회 안으로도요. 장로님 댁 무슨 댁에 와서 지금 게스트하우스처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일산사랑의 교회는 300명의 교회인데 모든 종족들이요. 모든 목장이 미전도 목장이에요. 중국 티벳족 목장, 우즈베키스탄 우즈벡족 목장 이런 것처럼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이 가정교회 형태로 되어 있는데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희 교단의 소속도 아닌데 미얀마에 계시는 육대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펑펑 우셨어요. 소규모 가정교회 6명, 7명이 초대한 미얀마 샨종 목장의 선교사님인데 자기를 위해서 6년, 7년, 8년, 10년 동안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그 작은 교회, 우리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요,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놓고 까먹는데 샨족과 버마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주는 이런 교회를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뭐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일 거냐. 저희 아이들이요, 육대주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아요. 미래는 이런 아이들의 차지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꿈꾸는 아이들, 세계를 경영하는 아이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아이들, 7살짜리가 육대주 선교사님을 알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영어 교육 잘한다고, 뉴질랜드 간다고, 명품 영어 연수받는다고, 홈스쿨링에서 몇만원짜리, 몇백만원짜리 첼로 교육받는다고 우리가 통 커지지 않아요. 세계를 경영하지 않아요. 지금도 개천에서 용이 나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교회를 자랑스러워해요. 한국적인 적용 가운데 여러분 끝에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에서 한국이 18년, 20년 동안 실천해오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카스를 기억해 주세요. 카스를 기억해 주세요. 미전도 종족의 원리는 전략적인 선교를 위해서 뒤에 후발주자들이 교회의 선교적인 자원을 잘 사용하자는 거였죠. 제대로 순종하자는 거였죠. 본질적으로 선교하자는 거였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크게는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 주요 도시들이 시티, 주요 도시들이 어디에 있느냐 아셨으면 좋겠고요. 시티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어떠한 미전도 종족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people adapting 해가지고서는 미전도 종족 입양을 아까 자매 결연 맺으라고 그랬죠. 도시와 민족 그리고 이 여러분 안에서요. 이제부터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도시와 이 종족 안에 어떤 선교 사역이 스페셜라이제이션, 어떤 선교 사역 기능이 필요로 한가. 우리 모두는 전문가예요. 하나님이 하나 이상 다 전문가로 만드셨어요. 어린이 사역에서 여러분 상담 사역에서 치유 한국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요. 제가 아시아부터 북아프리카까지 돌아다녀 봤는데요. 모로코 튀니지, 모리타니아 한국인들처럼 한국교회처럼 교육을 잘 받은 교회들이 없어요. 풍성한 교육을 받았어요. 이제 그걸 오병이어가 아니라 우리는 제가 볼 때는 10병 10억 차고 충만했어요. 들이시고 나누셔야 돼요. 이제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지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은사나 특성을 가지고 섬기시면 돼요. 그게 S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건 사단이가 주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신 것, 선교지가 뭘 필요로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치시켜 보세요. 어떻게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매치시키려고 하는데요. 전방개척 한국이 2005년에 저희가 자랑스러워하는 게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여러분 안에서 정말 귀에 들리는 사람은 사셔야 되는데 저희 미전우 종족 선교 연대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저희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1년, 1년 반에 걸쳐서 전방개척 12권역 지도를 팔아요. 총 13장짜리예요. A4로 되어 있는. 그래서 전 세계에 한국 교단과 선교단체 연합회가 한국 세계선교협회랑 저희 단체가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 선교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조사한 다음에 2030년까지 한국 선교사가 우선적으로 파송돼야 될 권역을 12권역으로 나눴어요. 온누리교회 정책집행부는 알아요. 그래서 이 전방개척 12권역을 위해서 크게는 권역별로 사람들을 묶었어요. 아까 땅덩어리가 아니라 중앙아시아권, 중국 변방권, 중국 내지권 이렇게 불러줘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12권역이요. 12권역이 동남아 무슬림 권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만들었어요. 이거를 A4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세트로 3만 원이거든요. 제가 상품 광고하러 여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민족들은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존도 종족들이에요. 아셨죠? 이 사진들과 동남아 무슬림권 하면은 어느 나라가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 국가를 불러줘야 되잖아요. 그 국가가 어떻게 외웠는지 아세요? 저희 단체 사역자들이 말부인. 동남아 무슬림권은 말부인이다.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그리고 그 나라 안에 미존도 종족이 얼마가 있는지 종족 정보와 동남아 무슬림권 내 기독교 상황과 국가별 정보와 국가 안에서 중요한 도시들을 위치를 다 찍어놓고 주변의 그 민족들 사진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런 걸로 그 다음은 레반트. 이거 어디서 들어봤나 못 들어봤나? 꽃이 되게 해줘야 된다 그랬죠? 역사 시간에 나와요. 비옥한 초성딸 권역. 아라비아 반도에 오늘날 시리아라든가 요르단이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레바논이라든가 헤즈볼라 다 레바논에서 그러는 거죠. 이런 많은 부분들이 그 이름이 우리한테 들어와야죠. 선교가 골방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 민족들이 이렇게 얼굴을 가지고 살아요. 돌아와야 될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2개 레반트,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권역, 서남한 무슬림 권역,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가 있는 권역, 인도 차이나 불교랑 한국 불교는 무척 달라요. 태국의 불교, 미얀마의 불교, 라오스의 불교 달라요. 중국도 한국 선교사들은 북경 천진 상해와 동북 삼성에 거의 많아요. 중국의 개척 권역은 중국 내지권과 변방 개척 권역이에요. 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올 때 이전의 과거의 선배들은 배치를 아군을 선교사와 돈을 보낼 때 배치를 할 수 있을 만한 정보가 부족했어요. 근데 지금 한국 선교가 2000년부터 조사를 해서 저희같이 순종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런 정보와 자료가 제공됐어요. 이제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될 영역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나누세요. 이게 구두수성공 윌리엄 캐리가 자기 가죽 만드는 가죽에다가 세계 지도를 그리고 세계를 품었을 때 거인이 됐어요. 이 지도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13개 세트가 3만 원이에요. 사서 선물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주일학교 학생이나 기도 운동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리고 가장 도와주셔야 될 영역이 있다면 12권역 다예요. 도와주셔야 될 영역이 있다면 같이 가요. 저희 이 작업하는데 2년, 1년 반, 2년이 걸렸거든요. 사진 구하느라고, 영상 자료 구하느라고. 아니 지금 온누리교회만 해도 다른 교회만 해도 여기 다른 교회 오신 성도들도 단기 선교 엄청 나가는데요. 사진 협력을 얼마나 요청했는지 몰라요. 두란노에도 요청을 했었고 뭐 힌두교권 선교회도 요청했었고 중국 복음 선교회도 개인 여행객부터 우리 단기 선교 엄청 많이 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사진 약간 덜 찍고 우리 안에 목표를 할당해서 돌아와야 할 미존도 족속이나 그 도시나 필요해서 선교적인 촉매제로서 전체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진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통 커져야 되거든요. 권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굴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눈물이 나잖아요. 우리 감성이 건드려져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것에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처음 시작을 온누리 교회로 시작했다가 끝을 온누리로 맺는데요. 이거는 제가 온누리에 아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작년에 저로 하여금 많은 반성을 하게 한 것과 새로운 깨달음을 준 것은 더 멋진 세상이라고 하는 그 말이 주는 뜻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선교 행적, 선교 열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표어로 걸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 단어가 주는 존재감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해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먼저 가족부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부대에 여러분을 담으셨어요. 본질적인 선교, 필수적인 선교, 하나님이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지난 25년 동안 한국 내에 더 멋진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은 온누리교회가 지난 25년만 아름다우면 안 돼요. 지속해서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숙제죠. 그리고 온누리교회 외에도 하나님의 교회들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더 멋져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의 주권은 온누리교회에 있지 않아요. 저는 결국은 또 파기하는데 선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본질적이고 미전도 종족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행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교 행적에 우리가 사도들이 순종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선교 열전을 써가요. 작년에 하영조 목사님을 뵀을 때 그리고 이재환 선교사님을 뵀을 때 인터뷰 한 명 한 명 하러 김창욱 전도사님이나 도육한 목사님이나 여러분 CGN TV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나 한 분 한 분들 성도들을 인터뷰했을 때 제가 느낀 감동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탁월한 지도자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 지난 25년 동안 새벽별 보기 운동을 했던 수많은 감추어진 온누리교회에 있는 귀중한 샛별 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영웅들이 있었구나. 파트너들이 있었구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 때문에 감동받았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기초를 놓아오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기초를 놓아온 새벽별 보기 운동을 한 수많은 온누리교회 선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승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개척자는 오히려 맨 땅에 헤딩하는 세대지만 오늘 25년에 지금 이 자리에선 우리는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변혁할 것인가 무엇을 계승할 것인가 하나님의 선교 행적에 우리가 동참하고 새로운 선교 열전을 쓰는 오늘 우리 카운트다운으로 주님이 다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초대에 응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저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게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